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경축하는 모임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지지 러시아 사회계 위원회의 주최로 13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진선 및 문화협조 러시아협회, 러시아연방공산당 모스크바시위원회,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평화기금연합, 조선전쟁로병리사회, 러시아과학원 동방학연구소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러시아 주재 우리나라 림시대리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됐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당제 7차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면서 그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선인민이 당대회 과업관철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